슬프게도 하네.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.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5도 다섯 땀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.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.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. 홀홀홀 떠나보자 떠나가보자.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.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5도 다섯 땀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.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. 홀홀홀 날아가자 날아가보자.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. 홀홀홀 떠나보자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. 홀홀홀 떠나보자 떠나가보자.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. 꿈도 많았던 지난 날 그 시절.